긴장하고 여름 나는 작정하고 추모 나는 반짝하게 마음 너도 반짝하게 나로 baby baby baby baby baby 내가 좀 fancy야 baby baby baby baby baby baby I need you so bad tasty sexy한 hashtag 내게 말해줘 oh kiss me Star. 눈 감아줘